남조선 연합 뉴스에 의하면 괴뢰 호전강들이 연평도 포사격전 6년이 된 23일 남조선도 초에서 해괴한 도발 광대국들을 연이어 불려놓았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합동묘역에서 추모식이라는 것을 열고 숭고한 희생이요 국민의 의례요 하며 저들의 추악한 도발의 행적을 분칠하고 대전을 승전으로 등갑시키기 위한 녹두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서해 열점 지역에 도살하고 있는 괴뢰군 부대들은 포사격전이 있었던 그 시간에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행포와 미사일들의 사격훈련, 사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주민들의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며 전쟁률을 고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22일 연평도에 기어들어 서북도선은 남북이 초미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느니 6년 전과 같은 북의 도발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느니 뭐냐고 기염을 토했습니다.